그들의 편지를 써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을 사랑하겠다고